관 음식 듣기 1 1 거기 소금 좀 주세요. 왜요? 싱거워요? 네, 너무 싱거워요. 2 커피가 쓰지요? 네, 좀 써요. 3 불고기 맛이 어때요? 맛있어요? 네, 맛있는데 좀 짜요. 4 케이크가 좀 달지요? 네, 좀 달아요. 5 김치찌개 좋아해요? 저 김치찌개 못 먹어요. 왜요? 너무 매워요. 듣기 2 1 어서 오세요. 뭘 드시겠습니까? 2 어제 저녁에 뭐 먹었어요? 비빔밥이요. 맛이 어땠어요? 3 햄버거 3개 하고 콜라 3개 주세요. 여기서 드실 겁니까? 4 뭐 먹을래요? 뭐가 맛있어요? 이 집은 냉면이 맛있어요. 듣기 3 여기에 앉으십시오. 뭘 드릴까요? 잠깐만요. 민 씨, 뭐 먹을래요? 글쎄요. 이 집은 뭐가 맛있어요? 이 집은 비빔밥하고 김치찌개가 맛있어요. 저는 김치찌개 먹을 거예요. 그런데 김치찌개는 좀 맵지 않아요? 나는 매운 것은 잘 못 먹어요. 그래요? 그럼 비빔밥 어때요? 비빔밥은 안 매워요. 아주 맛있어요. 좋아요. 비빔밥 먹겠어요. 발음 1 불고기가 맛있어요. 2 이것은 맛없어요.